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증시 최전선 7월 강연회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토지 분당 서현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썬데이 토지의 기반이 되었다던 그 토지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 중국 이슈 이후에도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안개 속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약, 바이오, 화장품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아직도 투자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하반기 신규 편입 리스트에 있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 직접 오셔서 계좌들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일 일요일 토지 분당 서현점에서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문의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토지 위치는 네이버에서 토지 분당 서현점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요, 2300 가까이 매수했으면서, 네, 대규모로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 전날 팔았던, 뭐, 하이닉스 팔았던 것은 뭐, 다시 샀다. 그런 얘기도 있겠고요. 또 파는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파는 것도 물론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표현이 그렇지만, 다소곳한 표정? 그런, 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오늘 좀 고요하죠? 그래도 강한 종목들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제약 바이오가 일단은 쉬는 모습. 그러니까, 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두 자릿수 하락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네.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하락을 약하죠. 하면서, 네, 코롱 생명과학이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십몇 프로까지 갔다가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5.9% 뭐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정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종목으로에 대한 그 상승 확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IT, 네, 부품주, 네, 그다음에 이 게임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NC소프트가 어쨌든 오늘 7% 올라가는 게 아주, 네, 특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이겠고, 네, 제일모직이 4%, 그다음에, 네, SDS가 4%, 그다음에, 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몇 프로 올라가나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2.39% 상승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가 쉬니까, 네, 일단 상승에 대한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확산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뭐 코스피에 대해서는 100억 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 얘기된 대충 시간 얘기했지만요, 코스피 기준 다시 말씀드린 코스피 0.2%, 네, 오늘 강보합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0.8%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는 쪽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저께 이제 크게 내렸던 것이 결국 대우조선인데요. 네. 오늘도 좀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 8,000원대 초반까지 밀려있고요. 얼마 전에 8,000원도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포스코가 말이죠. 포스코가, 네, 어저께 이제 회장? 네네. 권문지? 아니, 회장께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에 어떤 한편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예전 사람이 있어 보면 정말 포스코가 잘 되기 위해서 엄청나 좋은 청사진 했던 것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방만한 뭐 저거. 그리고 그 책임을 경을 위해서 뭐 수십 명 벌써 집에 보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2017년인가 18년까지 핵심 사업 아니면 뭐 정리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무슨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지금 와서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저는 뭐 비판적인 게 아니라 대우조선도 지금 CEO가 새로 오셔서 더 그런 거잖아요. 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근데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네, 예상이 됐던 바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트러블이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했었죠.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네, 이제 예전에, 네, 몇 년 전에 이제 그 기업을 받았는데 성진지오텍에 대한 투자를 막 문의 누가 했었어요. 그래서 성진 지오텍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 회사는 모르겠다. 내가 모르고 내가 뭐 담당 그 내부자가 아니라서 전혀 모르겠지만, 네, 재무제표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굳이 투자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진지오텍을 이제 상당히 이제 비싸게 인수했던 것,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또 됐던 것 같고, 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충분히 계속해서 예견이 되어 왔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수주했는데 혼자서는 나머지는 막 몇 조씩 손실났는데 네. 혼자서만 계속 흑자를 내는 그런 구도.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CEO가 교체되면서 나타나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잠재됐던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게 정말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네. 조그만 의미 없는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게 한번 할 때마다 네.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네. 어떤 이럴 수 있잖아요. 저 큰 회사 멀쩡한 회사도 저러니 도대체 조그만 회사 어떻게 믿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런 한번 나올 때마다 네네. 이게 보면 지금 보면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 CEO가 나서 무슨 소리 할지 또 어떻게 믿어? 네. 이 정권 끝나고 또 다른 정권이 와서 포스코 사장 바뀌어 또 다른 설치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은.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는 내년도 후년까지 해서 상당히 지금 머리 아픈 게 많을 거라고 보세요. 여기 보면 포스코의 계열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딱 적지는 안 한 거로 제가 전 뭐 내용도 안 읽었는데 그 어떤 핵심적인 사업 아닌 거 그런 것도 날려버린다 그랬잖아요. 판다 그랬잖아요. 네네. 자기한테 안 좋은 거가 누구한테 좋겠어. 네,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어저께 GS그룹도 어저께 회장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잘할 수 있는 거, 잘 못할 수 있는 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 또 얘기했거든요. 거기도 또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GS. GS그룹에. GS그룹. GS그룹에 수많은 그게 보면 계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GS는 진짜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 GS는 매우 보수적인 데라 그렇게 말하면 진짜 하는데. GS 계열사가 뭐 70몇 개인가 50개 몇 개. 그런데 보면 말 알도 안 돼. 아니, 우리가 모르면 또 숫자가 많은데. 이름이 GS 안 들어가서 그렇지 무지하게 많죠. 아, 그러니까 좀 그렇죠. 모르지만. 네. 그게 보면 이게 지금은 21세기에 지금 2015년 이 시기에 보면 화두거든요. 글로벌 구조조정이. 네. 저 구조조정 엄청 일어났거든요.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네. 모든 재벌그룹 모두 다 에브리바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왜냐 원튼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곳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 섹터 자체가 이제 중국에 네.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여기서 미련을 두고서 자꾸 진행 미기적거리면서 밀려서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태되는 그런 기업이 네.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노키아가 저렇게 몰락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소니도 결국엔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블랙베리 또 어떻게 됐어? 근데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네. 뭐 진짜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네. 이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농협 대출에서 전화가 오네요. 네. 네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듯이. 네. 지금 어떠한 기업도 선제적으로 지금 이 변하는 상황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렇죠. 도태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네. 투자도 반드시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네. 어떠한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가. 이런 네. 대응하는 기업에다 투자를 해야지 밀려나가는 기업에다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시장이, 저는 하여튼 시장이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래서 어저께 좀 포스코 보면 저는 어쩌면 그 울분을 초사했어요. 그 인터뷰 보고. 아, 정말 제가 포스코의 주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막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아, 너무한 것 같아. 그러면 그 깨놓고 얘기해서 그분은 포스코에서 안 계시던 분이야? 계셨던 분이죠. 나 누군지 몰라. 누군지도 모르지만 얘기하는데. 연구원이었죠. 네? 연구원이었죠. 아, 몰라 나는. 하여튼 포스코에 계셨던 분이니까 회장 됐을 거 아니야. 네. 아, 그래서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유체이탈 발언이야, 저건. 유체이탈 화법. 거의 유체이탈이죠. 그 당시에 있던 사람 책임 사람 내보낸다는 건데. 네. 난 이해가 안 가. 포스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내가 모르겠어. 주가는 75만원에서 지금 18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4분의 1 토막된 거거든요, 이거. 이제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또. 모르죠. 이번 다음 정권 나와서 또 무슨 노래 할지 몰라. 아, 신뢰감이 떨어졌어. 기업에 대해서.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마켓 이슈 및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우리 목요일날 우리 나오시는 분인데요.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시간을 우리 빨리 그 제목 소타이틀을 바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소타이틀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네. 아, 세 교수의 제목을 아직 정의를 못해서. 제목 자체 그냥 세 교수.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쓰리 아니고? 안 되죠. 재미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뭔가 네. 섹시한 제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세 친구? 네. 아, 친구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한쪽이 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작은 아버님을 모시고 하는 토크 뭐 네. 그런 거 네.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네. 제목이 정해지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늘 차분하게 지금 시간대죠. 목요일 날을 풀어주고 계시는 자 그 손대산 교수님. 네. 손대산 교수님의 본명은 네. 바로 뭡니까? 요성 교수. 요성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또 준비하는 일이 하나 있어 갖고요. 어. 좀 한 주간 동안 되게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이번 주에 할 얘기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여기 안 해줬어요. 포스코 오를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디스해서. 근데 조건 있어요. 제가 디스한다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승원 교수가 좋다 그래야 돼. 그잖아. 네. 이승원 교수가 좋고 저는 표정 자체가 듣보잡이라는 표정이 나면서. 근데 포스코는 듣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안 어울려. 네. 제 콘텐츠만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얘기할 때 저 듣보잡 표정을 하면서 그건 뭐야 네. 이랬거든. 네, 네.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아, 모르겠어.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비슷한 네. 얘기 할 것 같은데. 네, 제이 콘텐트리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슈를 또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메르스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없었었죠. 네. 메르스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제 메르스가 8월 2일날 종식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쪽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영화 관련주로서 얘기를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난 3월, 4월쯤에 최저로서 관객수가 좀 동원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달부터 이게 좀 웃기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5월 같은 경우는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월 달 개봉 영화가 어느 정도는 좀 흥행을 하다 보니까 3월보다 4월보다 5월에 메르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던 5월 달에 관객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 7월 달 돼서는 7월 달 돼서 다시 한번 관객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좀 준비된 얘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한국, 외국 전체 영화 관객수 추이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한국 영화는 계속 올해 상반기 외국 영화에 비해서 점유율이 좀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화, 한국 영화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몇 개나 있으신지 좀 궁금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국제시장. 네. 근데 국제시장도 사실은 올 초에 출시가 보여진 게 아니라 네. 작년부터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천만을 돌파한 게 그 국제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보는데 네.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거의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외국 영화가 흥행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 다음엔 전체 영화 관객수를 보게 되면 말씀을 해드렸던 3월달 같은 경우 최저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이슈가 나왔던 5월 같은 경우 외국 영화든 한국 영화든 관객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7월 같은 경우 7월 중순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9만 900만 명 정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메르스의 여파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박스 오피스의 순위를 보게 되면 네. 관객수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시장, 조선, 명탐정, 스물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일곱 개가 다 해외 영화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본 게 거의 한 다섯 개 이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보다는 해외 영화가 흥행을 네. 좀 거두지 않았나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15 킹스맨,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뭐 그 외에 지금 7월 달이 되게 되면서 어떤 이슈까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좀 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국내에서 어린이 영화가 없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둘리나 우레메 이런 영화를 좀 봤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일본 쪽에서나 혹은 미국 쪽에서 넘어오는 영화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외화 영화가 네. 계속적으로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 영화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영화가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요번 달에? 아니 올해? 올해. 네. 상반기에. 근데 네. 하나는 이제 해외 판권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강남이라는 영화였고요. 네. 그 외에 80개 중에서 단 5개만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국제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 상영이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 작년 말에? 네, 작년 말에. 아무튼 올해 초까지 다 이렇게 네. 됐나 보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된 것 중에서 5편만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네. 네. 그 다음에는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한 영화들. 뭐 이슈가 되게 많이 되기는 했었지만 네. 사실은 그만큼 수익이 나진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투자했던 회사들도 역시 작년 명랑 같은 경우 CJ, CGV라든가 CJ, E&M 같은 경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첫해 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많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CJ, CGV나 뭐 이제 영화관을 유통을 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뭐 CJ, CGV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동남아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쇼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한국보다는 중국을 겨냥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2분기 매출보다는 3분기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반기에도 역시 기대감은 계속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반기에도 이제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6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또 흥행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손님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상영이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감독들이 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베테랑이라는 영화도 다시 한번 흥행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뭐 한국 영화든 해외 영화든 계속적인 기대감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갖고요. 관심 있게 좀 보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지난 한 주 보게 되면 쇼박스라든가 혹은 제이 콘텐트리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 CJ, CGV 같은 영화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계속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 쪽으로는 네.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메르스가 종료가 되면서 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영화 관련주는 향후에도 먹고 살만 하면 역시 좀 봐야 되는 문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는 향후 이슈 더 한번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영화 관련주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이승훈 대표. 네. 이승훈 대표도 영화 은근히 보러 다니잖아요. 네. 올해 한국 영화 몇 편 봤어요? 한국 영화는 뭐 기억도 안 나는데 한국 영화 뭐 본 거 강남인가 봤잖아. 아 강남 봤죠. 아까 그 올해인가요? 올해죠. 강남인가 올해인가 기억도 안 나. 올해요 올해요. 올해인가요? 네. 네. 그 뭐 보고 나면 다 까먹으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자기가 나이 때문에 그런데 네. 그 영화만 만드는 회사 돈 네. 되는 건가? 영화만 만드는 회사 돈 되죠. 네. 쇼박스라든가 이런 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자꾸 지분 투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쇼박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차이나 쇼박스로 해서 이제 차이나 모멘텀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그 영화 이제 유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 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평해전에 대한 쪽에 이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화책 미디어 네. 그죠? 네. 그 화책 미디어에서 화책 미디어. 네. 그 화거 미디어인가 화책인가 화책 화처 미디어 화처 화처 미디어인가 거기서 이제 그 지분 투자에 그 또 화처 미디어하고 같이 좀 그 같이 이제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해서 중국에다 또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영화 플랫폼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근데 이제 드라마까지 다 같이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드라마보다는 어쨌든 영화 쪽이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네. 될 것 같고 드라마는 그 먼저 그거죠.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그 동시 상영 못 하는 거. 네.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동시에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최근에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전공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예. 제가 전공이죠. 국내 네. 같은 경우는 레드로버 밖에 없죠. 네. 근데 레드로버도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볼 텐데요. 지금 네. 보시게 되는 게 넛잡이라는 그런 그 작년에 1탄이잖아. 작년 초에. 예, 네. 작년 초에 그거죠. 네. 그러니까 너짭이라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그 지분이 뭐 중국 갔다는 거야? 아, 그리고, 예, 중국에 갔다는 거예요. 스파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올해 예. 공개 이제 할 예정인 그런 네. 이제 그 영화입니다. 네. 스파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레드로버가 예. 지금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만화들인데 네. 이 레드로버가 또 이제 유통하고 그 지금 보게 되면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그 스튜디오 그 지분 20% 가까이 확보한 회사가 툰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네, 툰 엔터테인먼트? 예, 그런 네. 이제 회사가 있는데 레드로버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확보한 그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 같이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 쪽을 한번 볼 텐데요. 네. 레드로버 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툰박스, 아 툰박스 네. 엔터테인먼트 여기서 이제 같이 그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볼치앤블립이라든가 어디 갔나 레드로버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네. 볼치앤블립 이것도 애기들이 매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이거라든가 뭐 너짭 있고요. 아까 네. 방금 보셨던 마린 요 같은 것도 보글보글보글 올라오죠. 애기들용 이거는 이제 애기들용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보게 되면 다 저기서 그리는 거예요. 네. 그 어디냐면은 레드로버에서 그리는 거죠. 네. 이런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스파크. 네.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중국은 100%다. 아, 레드가 증거금 100%인가요? 증거금 100%. 열심히 얘기했더니 또 증거금 100%네. 그러니까 우리 툰을 얘기한 거지, 툰을. 아, 툰. 그리고 이제. 캐나다 회사를 얘기했어. 이거 말고, 난 캐나다 회사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로 이제 캐나다 회사에 사셔라.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라든가, 로보카폴리는 이제 상장사는 없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카봇. 네. 카봇 대박이거든요. 아직도? 아, 대박이죠. 아직도요? 카봇은 또 또봇하고 다릅니다. 아, 또 달라? 네, 또봇은 약간 네. 그 언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저질스럽다면, 네. 카봇은 훨씬 더 애들한테 부모의 입장으로서 보여주기 편한 만화예요. 네. 근데 이제 카봇은, 또봇은 다 보면서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네. 이제 너무 뭐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카봇은, 손오공의 카봇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만화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터닝 메카드 네. 장기 롱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하도 얘기 들어서 이제 나도 알겠어.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무식도 나도 쳐봤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영화 쪽으로는 이렇게 레드로버밖에 없지만, 네. 그러니까 TV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퀄리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레드로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도 네. 이 산업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근데. 개인적인 선호인데 앞서 올해 영화 하나 봤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 영화. 한국 하나 봤다고. 네네네. 이성훈 대표는 하나 봤다고 했는데. 두 개 봤나? 두 개 봤나? 전 하나 다 봤어요. 네. 네. 하나 다 봤어요. 왜냐면 볼만한 게 없어. 그렇죠. 짜증나. 뭐 짜증나.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성향이 좀 이상해서요. 사람들이 누가 많이 봤다 그런 거 안 보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요즘 연평에 누가 뭐 학생들 강제 본대요. 군인. 아, 군인은 봐도 되는데 학생까지 그런 데잖아요. 지금 수업 시간에 간대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근데 저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꼭 영화 보러 가, 영화 학교에서. 자기 나이 때도? 예, 영화 보러 가라고. 자기 젊었을 때잖아. 어리잖아. 어린데. 아니, 그런 얘기하면 자기도 고령화세는 나랑 같은 세대 되는 건데? 왜냐면. 영화는 어떤 거 봤어? 단체로 보는 거? 영화 다 단체로 다 봤어. 어떤 걸 봤어? 몰라, 기억도 안 나는데. 일반 영화 봤어? 예, 일반 영화 봤어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표를 줬나, 안 줬나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예. 네. 저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보고. 무조건 시험 끝나면 하여튼 가서 영화 봤어. 시험 끝난 게 아니라, 딱 요즘 같은 걸 봤어요. 예. 네. 딱 기억나는 게. 아, 예전에 보면 성웅인순 찍는 거 보고요. 아, 그런 거 봤죠. 예전에 네. 보면 전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맨날 그 중국, 미국 전투도 보고,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 영화 이런 거 보고 이랬거든요. 맨 처음엔 그렇게 보여주다가, 애들이 짜증내고 안 가니까. 아, 그건 자기 좋은 시대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 간 사람이잖아. 아, 그럼요. 전 민주화 세대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영화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민주화 세대 아니었는데. 아, 그거 봤다는 거예요, 네. 그거, 자기. 네. 강남 1970년대 얘기하시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 네. 그 시절이죠, 그 시절. 그쵸. 전 나이 들었으니까. 난 나이 안 들었는데 이러지. 네, 다음 주제 한번 가보죠. 네, 요즘에 그 스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혹시 아시죠? 네. 네. 스펙이라는 게 이제 뭐 증명서라는 얘기를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스펙이 상장이 요즘에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공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을 때 뭐 공모주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것 중에서 사실은 절반 이상이 스펙이라는 종목들이 좀 상장이 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펙을 저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네. 없었는데 불구하고 요즘에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스펙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가져봤는데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스펙에 대해서 이제 뭐 준비를 좀 많이 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요 키포인트까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요. M&A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회사가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페이퍼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스펙의 경우는 기업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스펙에 이제 뭐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깡통이 나는 거냐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인수를 하기 전까지 그 자금을 은행 쪽으로 넣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공모 같은 경우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적어도 상장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네. 자본금은 거의 다 95에서 100% 정도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자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스펙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5개 정도 뭐 상장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서만 벌써 19개, 하반기에서 13개가 뭐 상장 예정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스펙 신규 상장을 한 게 19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앞에 얘기하는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증권회사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스펙명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섹터 기업 요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1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 18일까지만 좀 적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많아갖고 다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네. 스펙이 하반기에도 13개 정도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일단은 예상은 네. 19개, 13개하고 32개거든요. 네. 근데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펙에 관심이 갖는 이유는 역시 뭐 수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화신전공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좀 들어봤던 썬데이 토즈 그다음에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알톤 스포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들어서도 역시 KB 스펙 제4호 스펙 같은 경우는 역시 게임사와 함께 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네. 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스펙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스펙과 합병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스펙으로 합병이 M&A가 되면서 상장이 될 경우에는요. 네. 그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몇 개월 동안 뭐 어느 정도의 매출 뭐 이런 부분을 네. 있어야 되고 3년 동안 뭐 거기에 회사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M&A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성공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단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M&A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그냥 공중분해가 되면서 깡통을 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투자한 만큼 공모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역시 챙길 수 있다는 측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뭐 큰 자금을 네. 뭐 운영하시는 개인 투자자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네.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3월에 합병을 신청한 스펙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심사 예정인 부분도 있고요. 잔인적으로 이제 뭐 다시 한번 철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세심하게 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스펙만 문제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펙과 연결된 회사들은요. 네. 모회사가 이제 자회사를 같이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장이 안 되게 되면 모회사의 주식까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모회사 같은 경우 자회사의 지분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 지분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확실히 뭐 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모회 성장까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계속 이슈가 나온 게 액션 스퀘어라는 그 합병 상장 기업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잘 넘어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 스퀘어가 뭐 문제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상장이 될 것 같다고요. 아, 될 것 같다고? 네. 네.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온 게 한 종목이 갑자기 또 안 한다. 네, 그렇게 되면서 급락이 좀 나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무조건 합병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아까 말한 게 공모 과정에서 빠고 이자 받고. 이자라는 부분 그런 네.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스펙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험은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역시 뭐 기대감으로 올라간 만큼 뭐 문제가 혹시 된다라고 하면 네. 뭐 많이 올라가서 그거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손실이 크게 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수익률이라는 부분, 이자율이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통 그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사셔도 된다. 왜냐하면 95%에서 100% 같은 경우 은행에 예치를 했다가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뭐 계속 무조건 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건 합병하려고 하는데 합병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비율이 잘못되게 되면 네. 사실은 스펙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스펙 같은 경우 2,000원에 상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대부분 2,000원에 상장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스펙 주가 상승률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일반 그 종목 네. 평균 상승률과 12개 스펙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률은 역시 뭐 19%가 나올 만큼 스펙 공모가가 역시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KB 제7호라든가 대우 SBI 같은 경우도 뭐 수익률이 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이다. 그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스펙에 좀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결국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가격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스펙을 고르는 스펙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스펙 고르는 스펙. 그렇죠. 예. 그래서 스펙에 스펙을 보라라는 이슈로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승원 대표가 또 네. 스펙은 또 전문이라는 나름.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스펙에 대한 쪽을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네. 아주 매우 중요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 이호승 교수님께서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예. 그 최경수 이사장이 지금 코스닥 코넥스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넥스 상장 유치 목표를 지금 100개라고 나와 있는데 200개까지도 늘리겠다. 200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넥스 상장을 갖다 100개로 일단은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적자 기업도 지금 상장할 수 있게끔 상장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종류가 많아야 여기서 스펙으로 갔다가 우회 상장하는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중에서도 뭐 코넥스 올라가서 다시 실적이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이 나타나든가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이제 원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스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뜨겁게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자기자본 1,000억, 시가총액 2,000억 이상인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적자 상장이 가능하지만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애매한 그런 기업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상장 유치 목표가 코스피 20개.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이 100개. 그 다음에 코스닥이 100개. 증권회, 증권회사만 논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코넥스 100개 등 220개 기업을 이상을 일단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코넥스 시장의 상장 목표가 올 초에 50개였는데, 이 목표를 100개로 늘렸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중에서 스펙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넥스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또 기다려갖고 코스닥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또 심사받고 뭐하고. 아주 엉터리는 아니잖아. 그치, 아주 엉터리는 아닌 거죠. 왜냐면 일단은. 나래 사는 일인데. 기본적인 기준은 맞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넥스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그 아예 이제 그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는 장애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데. 그렇겠죠. 사실 뭐 지인이 아닌 이상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코넥스는 어느 정도. 알아도 못하는데. 알아도 못하죠. 그렇죠. 알아도 못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지인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제 기준은, 얘들은 커트라인은 통과하는 애들이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와꾸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은 갖춰진 회사다라는 쪽 측면에서 일단 코넥스 기업, 아니면 스펙에 대한 것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서 충분히 좀 삼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또 좋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랑 또 딱 맞는 분이 나타났어. 반봄멜님. 이분이 또 영화를 아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야. 네. 저는 올해 최고 영화는 매드맥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매드맥스가 최고였다. 예. 매드맥스, 우리 피디님은 미친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1편부터 다 봤거든요. 아주 그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멜 깁슨부터 나왔거든요, 예전에. 저는 매드맥스. 일단 멜 깁슨 좋아하거든요.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매드맥스가 정말 철학이 담기는 영화고, 제가 딱 요즘 맨날 얘기하는 물부족 사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대박인데, 하여튼 그 얘기는 뭐, 그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하여튼, 영화 얘기하면 또 하여튼, 딱. 네. 저랑 맞는 분이 나타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이슈라기보다는 뭐 몇 가지 정리할 것 좀 그 노후건 재건축 효과 450조의 숨은 비밀, 이거 내용은 뭡니까? 아 이거 네. 자, 이거 뭐야? 이거 말씀드리기 네네. 전에 어저께 우리 김성 과장도 얘기하고 네네. 저희도 이제 딱한 정보차 어저께 녹음했잖아요. 어저께 딱한 뭐 정보 볼만함 들을만해요. 한 시간인데 임팩트 있게 녹음이 됐거든요. 네. 내용도 좋고 뭐 종목일을 떠나서 내용도 좋고. 물론 그 중에 절반은 또 이승헌 교수님의 제이 콘텐츠에 대한 칭송을 해 방송. 농담이고, 네. 한 1, 2분 밖에 네. 이승헌 교수의 자랑질은 1분만 들으시면 되니까 네. 되겠는데. 어저께도 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얘기하고 450조. 네. 그래서 노후교체하고 어저께 우리 김성원 훈이가 어떤 수치로 들고와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이게 혼자 맞는 게 아니라 신문에 많이 났어요. 450조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나오면 좋은데 또 일부에서 정부에서 너무 뻥튀겠다. 그렇죠. 뻥튀겠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반론 자료를 냈습니다. 모든 거를 갖다 다 재건축을 해야지만. 아, 그래요.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네요. 아,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요. 나라에서 만든 사례. 네. 나라에서 모아갖고 이제 화면을 잡아. 제 화면 잡아. 제 화면. 이게 뭐 정책 브리핑이라는 거가 나라에서 하는 거. 코리아.kr이에요. 네. 제공자. 코리아.kr 이게 보면 정부 3.0인가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자기가 할 만한 거. 여기 보면 각종 보도 자료 나오고요. 반론들 나온 얘기하는데요. 그, 딱 보면 딱 걸린 거는, 뭐, 딴 데도 했겠지만, 파이낸셜에서 이런 얘기 쓴 거예요.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분야에서 무려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100% 재건축을 해야 가능한 숫자, 기간도 무제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도에서는 정부가 결합 건축 등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대되는 투자 활성화 효과로서 450조 발표되어 했으나, 정부는 안건, 보도 활동의 인터뷰 통해 이와 같이 발표한 바 없다. 다만, 제풀차, 8차 무역투자진흥의 안건에서 30년 이상 건축물 연면적 환산에 450조 원을 쓴 적을 있다는 거야. 말을 한 적이 있더니 그거 다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얘기 나온 거가 자기네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2.2조 원 규모. 그러니까 원래 2.2조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450조를 갖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450조는 세상의 모든 집의 가치를 450조 원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이건 저는 그거네. 기레기들이 오바했다. 그러니까 네. 오바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올라간 주식이 있잖아요. 네. 먼저 어저께도 많이 오르고 우리가 저는 그 재건 그 건자재 관련주나 한 건 이제 한샘이나 가끔 보고 조광 페인트가 대박 났지. 그러니까 현대 페인트 지금 페인트 난리 났더만. 유가도 급락 유가도 하락을 한 데다가 그러니까 두 가지 호재가 겹친 거잖아요, 얘는. 그 유가도 하락을 한 데다가 원유 이란 핵협상 타결된 데다가 지금 보기엔 노후 건축물 그 투자 활성화 이것 때문에 두 개가 겹치니까 그냥 페인트가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대박이 나죠. 그러니까 현대 페인트네 뭐야 그 페인트 네. 그리고 한샘, 그 현대 리바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샘이 하여튼 그런 소품들을 갖고 침대 이런 거 한꺼번에 그 큰 그걸 만들었잖아요. 건물 잠실에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간 계기다 뭐 이렇게 했고 한국판 뭐 이케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 지금 잠실에 가보시면 딱 건너편에 대각선 건너편에 훨씬 더 큰 게 현대 리버티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같이 오르네 요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여튼 건자재가 뭐 그것 때문에 오른지 모르겠지만 450조를 듣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한 거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뉴스 중에서는 저는 넷플릭스를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 내에서 이제 시장 전에 뭐 그 은행주가 몇 개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시간 내에서 발표한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인텔이랑 넷플릭스거든요. 근데 인텔이랑 넷플릭스 모두 실적은 매출이 조금 높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2% 정도 죄송합니다. 인텔이 2% 처음에 5%까지 시간이 올랐다가요. 처음에 발표하자마자 그래서 나중에 2-3% 올라가면 끝났을 텐데요. 넷플릭스는 그 장중에 2-3% 오늘 떨어졌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란 건 이제 얘기하자면 OTT라고 보시면 돼요. OTT 오버 더 탑이죠. 네. 이게 보면 딴 놈이 하고 있는데 오버 더 탑이란 게 딴 놈이 쓰고 있는 통신망에 쑥 끼어 들어갔고 자기는 물건 팔아먹는 거죠. 그게 이제 망 중립성 갖고 한 장 인수되는데 그게 넷플릭스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7:1로 이번에 액면 분할합니다. 그래서 아마 키움증권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제가 알기에는 넷플릭스 사신 분이 많아요. 한국에 7:1 액면 분할한다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7:1 액면 분이 이번 주가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가 언제부터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실적이나 매출 이게 또 예상을 넘어섰는데 더 핵심은 이 회사는 한 번 돈이 들어오면 계속 웬만하게 돈을 가입하잖아요. 이번에 250명 정도, 아, 죄송합니다. 250만 명 가구죠, 가구. 그러니까 새로 가입할 줄 알았는데, 50%가 더 예상보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350만 가구 정도인데요. 그래서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정도 녹음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가성비라는 거 있잖아요, 가성비. 네네. 가성비.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물건에 값을 쓰고 나서 느끼는 만족도. 저는 웬만한 건 제가 소비 생활을 그거는 뭐 믿으시나 안 믿으시거나 이성훈 대표는 저를 알 거예요. 저는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물건 뭐 사거나 제가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누구 좋아서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난 소비쟁이네. 항상 저는 저렴한 거 찾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 농담이 아니라. 근데 저는 여태까지 가성비가 좋은 거가 여태까지 살면서 딱 두 가지를 최근에 산 것 중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넷플릭스예요. 전 넷플릭스를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냐는데 그 VPN 서비스 보면 속도도 안 늦고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VPN 그런 거 젊으신 분은 알거든요. 네. 요즘은 가입하면 9.9달러인가 모를 거예요. 저 가입할 땐 7.99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 그래서 많이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크롬캐스트라고 있어요. 그게 49불인데 전 또 세일할 때 해갖고 2만 29불에 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싸고 하고 막 소용돼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지금 왜 일주일 말씀드리냐면 해외 진출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곧 사업 들어갑니다. 일본에요. 근데 중국은 못 들어가요. 중국은 르팁이라고 또 있어요. 엘르팁이라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모든 게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두 명 정도 책임자를 임명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뭐 또 콘텐츠가 복잡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해외 막 들어가서 해외 사업까지 들어간 거가 2016년, 17년까지 해갖고 글로벌이 끝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가 그런 소위 OTT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CJ 헬로라고 보거든요. 그 티빙이라고 있죠, 티빙. 네, 티빙. 티빙. 그래서 티빙. 근데 티빙이 이제 요즘 문제가 좀 돼갖고 지금 보면 지금 가입하신 분들 아마 티빙에서 공중파 TV를 못 봐요, 실시간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기존 분들은 11월까지 되고 안 되는데요. 그래서 또 협상하겠죠. 근데 네. 별 그게 웃긴 게 네. 공중파를 끊었더니 끊었더니 불만이 많을 줄 알았대요, 사람들한테. 그 불만이 없다. 왜냐하면 다들 뭐, TVN 보고, 네. 뭐 삼시세끼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중파들 굳이 실시간으로 시청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 같이 채널에 대한 선택 위력이 떨어진 거예요. 협상력이 떨어진 거죠. 옛날에는 채널 협상력에 대한 쪽이 많았는데, 그리고 일부 지금 뭐, 그 광고 단가도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쪽 그 케이블 쪽도 광고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보니까 채널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지상파를 굳이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저게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상파 콘텐츠가 정말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무한도전 그 시간에 봐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런닝맨 꼭 그 시간에 봐야 되나? 안 보면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혼자 사는데 누가 서 얘기해 줄 사람도 없거든. 그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그게 굳이 그걸 실시간으로 시청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서 오히려 이쪽들이 더 많이 그래서 수혜를 받고 처음에 있다니. 넷플릭스가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욕을 엄청 했어요. 누가 보냐. 처음에 인터넷이 속도는 떨어졌는데 그래갖고 속도도 빨라지니까 이제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회사가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상장관이 돼 있던 건데 네. 날아갔거든요. 비디오 판매하는 대여해주는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하도 커지니까 소위 그 망중리스라는 얘기 나는 거가 프라임 타임에 40%의 데이터를 얘가 써요. 그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기존에 컴캐스트 이런 그 통신망 회사는 짜증나죠. 얘네가 그 돈도 안 내니까 그래서 맨날 협상하고 그러는 건데 얘네가 하도 커지니까 슬쩍 CBS는 어디 뉴스가 들어가요.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얘네 가서 나온 영화 드라마가 이런 거가 드라마가 저기 뭐예요 그 미국에서 뭐 오스카나 이런 데 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상 주고 이런 거 뮤직 그나 그 드라마 어워드에 상 받고 특히 이번에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가 내년초에 극영화 있죠. 극영화 또 들어가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는 된다. 우리나라에서까지 뭐 사업이 된다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 제가 하고 싶은 게 딱 이거죠. 이게 공중파가 과거 같은 영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까지 못 보고 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보면 뭐 20억 달라는 거를 10억에 사인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티빙이나 그런 서비스가 하면 하여튼 CJ, CGV가 됐건 텔로비전이 됐건 뭐 CJ 계열 있잖아요. 주목하자. 제 결론이 없네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하나 좀 더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삼성페이가 어제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홍보 때리잖아. 네. 1분만 해결됐다는 알아서 1초 만에. 알아서 기도만. 근데 솔직히 그게 뭐 1초 만에 되는 거 당연하지. 그게 또 그 NFC잖아요. NFC가 아닙니다. 에? NFC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카드 결제 단말기 그러니까 NFC는 기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게 되면은 신한 에카드를 꺼내서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바코드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바코드인데 이거 되는데 없어요. 내가 이제 예전에도 바코드 방식이 되는 줄 알고 현 신한 앱카드 깔아갖고 바코드 딱 보여주면서 스타벅스 가서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코드가 지원되는 단말기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서 거기가 또 NFC가 되느냐? NFC 단말기들도 웬만한 가게는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통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이버결제 페이코가 NFC 단말기는 우리가 깔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솔직히 자기만 좋은이라는 건 아니거든. 깔아주고 남들도 다 무임승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NFC 쪽은 이제 그게 관건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삼성페이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들어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NFC 결제가 안 되는데 뭐 지하철하고 택시하고 편의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삼성페이는 이런 기존에 있던 뭐 김밥집을 가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시장통에 가서 삼성페이를 내밀어도 결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MST 방식, 루프페이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네.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뭐 어쨌든 간에 그 NFC 단말기 쪽을 가지고 있는 쪽이 네. 연합체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한쪽이 미친 듯이 이렇게 그 쫙 단말기를 깔아버리게 되면 네. 그게 까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네. 삼성 이 갤럭시 이거에 대한 보급 속도보다는 최근에 그 갤럭시의 보급 속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과거처럼 빠르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너도 나도 갤럭시 썼는데 네. 지금은 굳이 갤럭시 S6를 써야 되는 이유를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페이 때문에 과연 이걸로 바꿀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퀘스천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더 불편해지겠죠. 왜냐하면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NFC가 안 깔리게 되면. 그래서 네. 그런 차이에 대한 쪽은 있다. 다만 어쨌든 간에 현존하는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삼성페이인 거는 맞다. 그리고 그 페이를 보유한 삼성 만약 갤럭시 S6나 LG를 사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하실 분들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어저께 하여튼 삼성 네. 얘기는 뭐든지 다 조심조심해 해, 사람들이 겁나갖고 네. 어저께 그 어떻게 오후에 성공 투자에도 이성원 대표 나오는 그 코너에 아주 앵커님이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 네네. 예, 삼성을 찬성하는 성에 애국하는 그런 느낌은 들게 눈물까지 나오는 그 정도. 아 그럼요. 예. 어 지금 그 저 기업들이 그 뭐죠? 그 저 뭐야? 영업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안전한 그런 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어디서 감히 투기 자본이 들어와 갖고 기업인들을 들쑤시고 말이야. 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네. 어떤 분이 모처럼 네. 해외 미국 드라마 하나 추천하려고 여기 질문을 올려 주셨는데요. 저는 올해 본 미드 중에 최고는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성훈 대표가 딱 그런 걸 싫어한다 그랬는데 취향이니까요. 그랬다 우리 또 형님들이 만들어 주신 형님과 누나 성별이 바뀌었고 형님과 누나 바뀐 남매님이 만들어진 센스 8, 센스 8이 뭐 최고라고 봅니다. 센스 8, 센스 8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딱 보면 하루 밤새면서 쫙 다 보죠. 네,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셔스키. 2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